한국에서 의사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직업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망하는 진로 중 하나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계는 장기간 파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어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 환경은 정치 경제 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의사들이 누리는 혜택과 안정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산물이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의사들이 선망되는 직업이 아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현재 민주당의 무조건 친중 성향을 미루어 봐 중국형 시스템이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의료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며 의사에 대한 처우 또한 열악해질 수 있다. 한국 의사 선호도 높은 한국. 한국의 의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보수를 받는다. OECD 평균 대비 한국 의사의 소득은 최고 수준이며 특히 개원인은 평균 노동자 임금의 6.8배를 벌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의사들은 개원의와 봉직의 병원 소속 의사로 나뉘며 특히 개원의의 소득이 매우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한국 개원의 연평균 소득은 약 4억 원에 달하며 봉직의들도 최소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반 직장인의 연평균 소득은 약 4천만 원 수준으로 의사들과 큰 격차를 보인다. 종로학원 대입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사회적 지위 역시 매우 높다. 한국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추천하는 직업 중 하나가 의사이며 매년 대한민국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를 선택한다. 202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모두 의대에 지원할 만큼 의대는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의 대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공산주의적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사들의 대우는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의료 체계 및 의사 대우. 공산주의 의료 체제와 공공의료 체제의 현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100% 국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의료 기술과 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의료 개혁을 통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의료가 의료 시스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민간의료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체제에서도 공공의료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사들의 처우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 의료 시스템과 의사 대우.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봉황망에 따르면 중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019만 원 5만 9,200 위안으로 한국 개원의 연봉의 1,4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초급 의사의 월급은 약 46만 원 2,478 위안으로 이는 한국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 신문망에서는 의료 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중국 의사들은 하루 평균 12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외과 전문의의 경우 연속 28시간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연평균 약 2만 명의 의사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쓰촨 교육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중국에서는 의대의 인기가 낮으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경영학과나 IT 분야를 선호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중국 각성의 장원 수석 학생들 중 의대를 선택한 비율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졌다. 러시아 의료 시스템과 의사 대우. 러시아에서도 의사의 대우는 열악하다. 러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공립병원 의사들의 평균 월급은 약 100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한국의 일반 직장인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러시아 의사들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의 공공의료 체계가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의사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방병원의 경우 의사 부족이 심각하여 한 명의 의사가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일이 흔하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병원을 겸직하거나 일부는 사설 의료기관으로 이직을 시도하고 있다. BBC 러시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의사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많은 러시아 의사들이 유럽,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 내에서 의사는 점점 깊이 직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의대 진학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 후 의료 시스템 변화의 위험성.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중 적은 편이지만 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는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에 반발한 의사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중국 중심 사회가 형성되면 한국의 의료체제가 공공의료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보수는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국가가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면 의사들은 하급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급여 삭감과 강제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의사들은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처럼 의사 수급이 비효율적으로 조정되면 한 명의 의사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들도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탄핵을 지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의사가 지금처럼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 덕분이며 민간 중심 의료 체제 덕분이다. 의사가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면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의료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 의료 시스템이 중국형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공공의료의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정부 개입이 지나치게 되어 의료계의 질적 하락과 의사에 대한 처우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의료계는 선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